2016 세계 관광의 날 기념 행사가 27일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진행됐습니다. 행사에서는 조선 관광 설명회와 사진 소개가 있었습니다. 관계 부문 일꾼들과 조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 연설들에 이어 참가자들은 소개 편집물 조선 관광을 시청했으며 우리나라의 대기념비적 건축물들과 이름난 관광지들을 소개하는 사진들을 돌아보았습니다.